NHK UBS 목요일의 올림푸스 오늘도 올림푸스 신전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신들의 궁전 올림푸스입니다. 벌써 3월의 넷째 주네요. 여러분에게 3월은 어떤 의미인가요?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꽃이 피는 달, 새학기의 달. 오, 맞아요. 날씨가 따스해지면서 나들이 가기에 좋은 달이기도 하죠. 이런 밝은 이미지가 강한 이 3월, 고대 로마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3월을 영어로 마치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의 아레스와 동일시되는 로마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왔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3월은 전쟁이 시작되는 달이라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3월을 전쟁의 달이라고 불렀어요. 분홍빛인 줄 알았던 3월에 이런 의미가 있었다니 의외죠?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중 하나로 평가되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연 어떤 전쟁일까요? 트로이 집안의 와일드 Kissing up on fences and up on walls On the way home I guess it's all working out now Cause there's still too long to the weekend Too long till I drown in your hands Too long since I've been a fool Leave this blue neighborhood Never knew loving could hurt this good oh. It drives me wild Cause when you look like that I've never ever wanted to be so bad Oh, it drives me wild You're driving me wild, wild, wild You're driving me wild, wild, wild You're driving me wild White noise in my mind Won't calm down You're all I think about Running on the music and night highs But when the light's out It's me and you now Now Cause there's still Too long to the weekend Too long till I got near Your hands Too long since I've been a fool Leave this blue neighborhood Never knew loving could hurt this good old And it drives me wild Cause when you look like that I've never ever wanted to be so bad old It drives me wild 여러분은 트로이 전쟁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저 목마를 이용한 고도의 속임수로 트로이를 무너뜨린 전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 뒤에 아주 재밌는 사정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실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계기는 정말 정말 사소했어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 스토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는 너무나도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구애를 받았습니다. 만화책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올리브색 긴 머리와 초록색 드레스로 표현되는 그 여신이죠. 하지만 신들의 예언자 프로메테우스의 예언에 제우스와 포세이돈 모두 테티스를 포기합니다. 테티스가 낳은 자식은 무조건 아버지보다 위대하다 라는 예언이었는데요. 아버지보다 잘난 아들 어림도 없지 라고 생각한 제우스는 테티스를 인간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렇게 성사된 테티스와 인간 펠레우스의 결혼식은 아주 성대하게 이뤄지는데요. 이렇게 큰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죠. 에리스가 가는 곳에는 늘 갈등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올림푸스의 모든 다른 신들은 초대해도 에리스만큼은 초대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좋은 날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불화를 피하기 위해 했던 일이 결국 더 큰 불씨를 피웠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스티브 레이시의 다크레드. 뭔가 안 좋은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습니다.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에리스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에리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이 초대됐는데 감히 나를 빼? 그래, 진상의 끝을 보여주마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불화의 여신답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일으킵니다. 에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쓰인 황금 사과를 결혼식장에 던졌는데요. 이 황금 사과를 두고 세 여신이 동시에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에리스는 미끼를 던졌고 세 여신이 확 물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제우스의 아내 헤라, 전쟁과 지혜의 신 아테나, 아름다움의 신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이렇게 힘이 센 여신들이 붙으니 제우스는 그야말로 좌불안석이었어요. 그 누구의 편도 쉽게 들 수 없어서 당시 트로이의 왕자였던 인간 파리스에게 이 선택을 맡기게 됩니다. 세 여신은 이 황금 사과를 얻기 위해 조건을 걸어 파리스를 유혹하죠. 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사과를 주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주겠어. 그리고 아테네는 나에게 주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줄게.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다 됐고 나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했답니다. 과연 파리스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맞춰보세요. 두구두구. 파리스는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줬습니다. 인간 파리스는 권력, 힘, 지혜보다 사랑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걸 알았던 걸까요?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I hope that's romantic all my life. Surrounded by couples all the time. I guess I should take it as a sign. I'm feeling lonely. Oh, I wish I'd find a lover that could hold me. Now I'm crying in my room. So skeptical. But still I want it more, more, more. I give a second chance to His arrows every day. I guess he got lost or flew away. Waiting around his oasis and counting the days since November. His loving is good as they say. Now I'm so lonely. Oh, I wish I find a lover that could hold me. Now I'm crying in my room, so scared they go us. But still I want him more, more, more. I give a second chance to Cupid, but now I'm left here feeling stupid. Oh, the way he makes me feel, the love isn't real. Cupid is so someone who will share this feeling. I'm a fool for love, a fool for love. I give a second chance to kill. 그렇게 황금 사과를 얻은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헬레네라는 여인을 소개시켜줍니다. 이제 그녀와 결혼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헬레네는 이미 옆나라 스파르타 왕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리스는 포기하지 않죠. 그는 스파르타를 찾아가 잔치를 벌인 후 왕이 취한 틈을 타 아내 헬레네를 유혹해 트로이로 데려갑니다. 술에서 깬 왕은 상황을 파악하고 크게 분노합니다. 감히 내 아내를 유혹해? 트로이를 끝장내주마! 같은 마음이었죠. 그렇게 스파르타는 그리스 전역에서 수십 명의 군주를 모아 약 10만 명이 넘는 연합군을 이끌고 트로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당시 워낙 강대국이었던 트로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전쟁이 10년간 지속됐는데요. 드디어 그리스군의 한 명장이 트로이를 함락시킬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의 이름은 오디세우스.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 작전을 펼치죠. 그리스군은 트로이 성 앞에 거대한 목마를 두고 항복 후 돌아간 것처럼 속였습니다. 트로이 군들은 이 목마를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성 안으로 들였는데요. 이 목마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말 모형 안에 그리스군이 있던 것이죠. 트로이 군은 그것도 모르고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며 부어라 마셔라 파티를 하고 뻗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틈타 뺨! 그리스군이 목마에서 나와 트로이 성의 문을 열어두쳤고 그렇게 트로이는 함락당하고 맙니다. 역시 방심은 최고의 독이죠. 갱 오브 유스의 아킬레우스 컴 다운. Achilles, Achilles, come down, won't you get above the roof. You're scaring us and all of us. Some of us love you, Achilles. It's not much, but there's proof. You're crazy as cosmonaut. Remember your virtue. Redemption lies plainly in truth. Just humor us, Achilles. Achilles, come down, won't you get above the roof. Je vois que beaucoup de gens meurent parce qu'ils estiment que la vie ne vaut pas la peine d'être vécue. J'en vois d'autres qui se font paradoxalement tuer pour les idées, les illusions qui leur donnent une raison de vivre, sont la même raison de vivre, est en même temps une excellente raison. Achilles, Achilles, Achilles, come down, won't you get above the roof. The self is not so weightless, nor whole and unbroken. Remember the pact of our youth. Where you go, I'm going. So jumping and jumping, since there is no me without you. Soldier on Achilles, Achilles, come down, won't you get above the roof. Low the way they light candles in Rome, but love the sweet air of the voters. Hurt and grief but don't suffer alone. Engage with the pain as a motive. Today of all days, see how the most dangerous thing is to love. How you hear the new rise above. D'un gérant d'immeuble qui s'était tué, on disait un jour qu'il avait perdu sa fille depuis 5 ans, qu'il avait beaucoup changé depuis, et que cette histoire avait... Achilles, Achilles, Achilles, jump now, you are absent of cause or excuse. 알잼미신,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미디어 속 신화. 트로이 전쟁하면 떠오르는 그리스군의 명장이 있죠. 발목 뒷부분이 약점이었던 아킬레우스입니다. 트로이 전쟁에 불씨가 된 결혼식의 주인공,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아들이기도 하죠. 사실 아킬레우스에게는 매우 아끼는 절친이 있었는데요. 트로이 전쟁 중 질려버린 아킬레우스가 전투에서 손을 떼자 함께 물러날 정도로 원 플러스 원, 세트로 불리던 파트로클로스입니다. 그는 감정적인 아킬레우스를 잘 인도해주는 역할을 했달까요?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관계처럼요. 그들이 전투에서 물러난 후 그리스군의 기세가 약해지자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에게 다시 함께 참전할 것을 제안하지만 설득에 실패하자 파트라클로스는 혼자서 전쟁터에 나섭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빌려갔기에 그를 아킬레우스라고 착각한 트로이군이 그를 죽이는데요. 이에 크게 분노한 아킬레우스가 전장에서 폭주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 파트로클로스와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는 많은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줬고 문학과 음악으로 재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방금 들려드린 갱 오브 유스의 아킬레우스 컴다운은 친구를 잃고 낭떠러지에 선 아킬레우스를 파트로클로스가 달래는 장면이 떠오르게 하네요.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영광과 명예를 걸고 불타는 전쟁, 인간의 욕망과 복수의 씨앗을 뿌린 전장, 신들의 개입과 영웅들의 투쟁, 트로이아의 몰락과 인간의 역사, 아킬레우스의 무서운 힘과 헥토르의 용기, 파리스와 헬레나, 마음을 가로막은 사랑, 아그라우스와 메넬라우스, 희생과 용기의 인물, 그리스와 트로이, 이 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전쟁, 전장 위에 피로 맺힌 인연, 영웅들의 영광과 영혼, 인간의 역사 속에 남아있는 트로이 전쟁의 기억과 이야기. 요즘 챗GPT가 화제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챗GPT에게 트로이 전쟁에 대한 시를 지어줘 라고 물어봤습니다. 기대 안 했는데 오, 나름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요.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가장 큰 전쟁, 트로이 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볼 지점을 제공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죠. 여러분은 이 신화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다행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신화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PD 하지민, 기술의 윤리경,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박예린이었습니다. HUBS